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노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동지 당의 위협은 필승불피다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소고 5돌과 그이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돌. 경야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돌세 점에서 이탈리아 조선과의 친선 및 지지단체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